속을 파고들어 더더더 구석구석 파헤치고 달리면서 부딪혀 정신 차려 조심 조심 에러다 에러다 falling down down down down 떨어져 음소거 아웃소 KK 아웃 아웃 Paralyze me, I cannot do anything. 내 어둠 속 세계 더 깊이, 내 어둠 속 세계 더 깊이. 또 너에게만 빠르게 오너메리카. 아 너의 마음을 두리번 거려. Oh oh, 내 마음이 아파도 내 마음이 커져가네. 피고 엎질러진 격 계속 난 제자리 뛰어 이때쯤 다시 또 들이켜 쇼 짙어진 양 미쳐버려 주체 못해 너의 향기 몸이 반응해 또 또 너에게만 빠르게 automatic 아 너의 맘을 두리번 끓여 oh, oh, oh, 내 맘이 아파도 내 맘이 커져갔네 너를 원해 마음이 들고 또다시 피는